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성전은요 이미 50년 동안이나 건축 중에 있었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었는데 이 헤롯은요 로마의 힘을 빌려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책봉된 후에 그런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당성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본래 그 결혼의 관계를 맺고 있던 본래 그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유다 왕조의 공주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위한 지 18년쯤 되던 해에 무너져 있던 성전을 복구하고 중축하게 됩니다. 이 헤롯은 건축에 깊은 관심과 안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헤롯 성전이야말로 헤롯의 그런 자기 과시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영광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증거물로 헤롯이 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이루고 있는 어떤 돌들은요 그 길이가 그 11m나 되고요 또 높이는 3.5m 그리고 두께는 5.5m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리고 톤수로 따지면 거의 500톤 정도의 그런 돌이 하나 그 돌 한 개 그 크기와 무게였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의 전체 그 면적은요 미국 미식축구 경기장 4개가 들어갈 정도의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였다고 하고요. 또 이러한 헤롯의 이 성전은요 다른 고대 근동의 어떤 신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러한 성전 그것을 바라보면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전의 장엄한 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제 13장에 와서야 이러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했냐는 것이죠. 분명히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가 기록된 11장 1절부터 기록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전을 보았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성전에 대한 탄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오늘 13장의 이야기가 12장부터 해서 계속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3일째 되는 날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 3일에 되고 나서야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그렇게 탄식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돌들과 이 건물이 너무나 멋있고 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아까도 질문했다시피 왜 이제서야 제자들 이런 반응을 보이냐는 것이죠. 그 대답은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첫째 날 둘째 날 예루살렘에 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저주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그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은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성전과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사 그 모든 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임을 암시적으로 선언받았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던 그런 사고파는 일들을 에 대해서 화를 내시며 그 상들을 뒤엎으시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과 행동들이 다 이 성전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그 그룹들과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도자들로서 합당하지 않은가를 드러내셨죠.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부 그 중심을 다 부정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와 행동과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포함한 이 유대인들의 형편을 깨닫지 못합니다. 화려한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세력을 쥐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엇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말씀보다도 여전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성전의 웅장함과 그 영광에 그냥 감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 세상이 지나갈 것이고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성경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거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탄해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욕망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다라고 끊임없이 말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 그것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하고 동경하고 감탄하고 어쨌든 세상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고 많은 걸 쌓기 원하고 어쩌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늘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적 영광을 가진 그런 모습,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그런 부러움을, 그 감탄을 드러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또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의 위대함보다 더 큰 어떤 영광을 혹시 예수님이 주시진 않을까? 그런 소망도, 그런 의도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그 세상적 영광에 감탄하는 제자들의 생각을 가차없이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오늘 2절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13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큰 건물들의 그 마치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완전 말라버린 것처럼 그 돌들,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힘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영광으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언제나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자신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아니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우리들을 우리들의 기대, 생각, 바람을 봐주시지 않고 깨뜨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깨어짐, 무너뜨려짐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코 인간의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것도 우리 영혼을 참으로 만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요 거대한 성전에 비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시는 그 예수님에 의해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에 의해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충분하게 채우고도 남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채우시는 것들은요 언제나 세상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십니다.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세상에 속해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을 수 있어서 있을 땐 기쁘고 없을 땐 늘 불안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고 줄 수도 없는 나의 평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영원한 평안, 샬롬, 그것을 내가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이 줄 수 있는 잠시 잠깐의 평안, 돈이 있으니까 잠깐 편안하고 권세 있는 지인이 있으니까 좀 편안하고 건강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직장이 있으니까 안심스러운 그런 정도의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안, 안심, 안식 그런 것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평안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만족을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들의 뒤통수를 때릴 때가 얼마나 많고 우리를 배반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게 없어서 우리는 늘뜩 불안해하죠. 게다가 죽음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 모든 평안들은, 세상적인 평안들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본래 내게 있던 그 불완전한 평안을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고 네 어려운 것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힘듭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고 친구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뤄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의 그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빼내어서 그냥 텅 빈 상태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 말씀의 초점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소중함을 알고 그분 때문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영원하고 그리고 완전한 그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평안을 다 빼어버리고 주님 자신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세상의 영광을 빼내어버리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소망을 빼내어버리시고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들로 채움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바람과 그런 소망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 모든 마음을 두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무너뜨리심을 경험케 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선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선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것들로 채워지는 귀한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자랑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기에 정말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하루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허락하실 것임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뜨려짐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우리의 기대와 또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 주님 안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세상의 헛된 영광과 또 세상의 화려함들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